냉소의 명작 첫 곡은 에릭 클랩튼 피아스 인 헤븐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오프닝 시 어땠나요?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는 시집에 나온 두 사람이라는 시였어요. 세상의 모든 식당의 젓가락은 한 식당에 모여서도 원래 짝을 잃고 사용이 되죠. 굳이 뭐 짝이 안 맞아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짝이 안 맞으면 짝을 맞추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무늬가 없는 그냥 일반 젓가락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식탁에도 뭉치고 저 식탁에 흩어지고 설거지통에도 있고요.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구 짝인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젓가락이 맞는 느낌, 이 분위기를 시인은 서로 힘줄이 맞닿으면 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힘줄이 맞닿는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. 아, 우리가 그 반이로구나.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. 이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누군가가 있어요. 제가 아는. 저도 그렇죠. 저 친구는 좀 어떻게 결혼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. 그런데 정말 결혼을 잘해요. 예, 이쁜 아이도 낳고.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못됐을까? 저 사람은 친구라도 있을까? 그런데 또 정말 결혼을 잘합니다. 아이도 잘 낳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육각형이라 그러죠. 요즘 모든 면이 완벽한 사람. 그럴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평생 짝을 못 찾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죠. 하지만 대부분은 이 세상은 홀로 있는 것보다 짝을 지어 이루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신발도 그렇고요. 옷도 그렇고요. 안경도 그렇고요. 청바지도 그렇고요. 가족이라는 것도. 가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떠오르죠.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 젓가락조차도 평생 이 짝, 저 짝 맞추다가 나중에는 어느 짝이 내 짝인지를 아예 생각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힘줄이 딱 맞닿는 순간, 젓가락끼리의 힘줄이 맞닿는 순간 우리가 그 반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. 반이 됐다가도, 하나가 됐다가도, 둘이 됐다가도,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. 기쁨의 의미, 슬픔의 의미, 감동의 의미. 그런데 참 보면은 어떠한 의미든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아픔을 나누면 배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된다는 이게 어떤 말이죠? 유행과 가사인가요? 이 말을 생각하면은 누군가 두 사람이 헤매고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만나서 아, 우리가 그 반이로구나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로 전율일 것 같아요.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예전에 했었죠. 자주 감동받다 보면은 정말 심줄이 딱 하고 맞는 그런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. 자, 오늘 인생의 명작은요, 감동하면서 하나의 짝을 찾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.